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난 하늘 위로 갈래. You want it, man, it's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난 그 한마디면 돼. 변하진 않다고 just one more time. 넌 내게 이 세계의 전부 같아. 더 세게 아프게 날 꽉 껴안아. We can't something and you can't make it nothing. 잊지 않아줬으면 해 너네. 그게 있다면 너지 않을까. 다정한 봐두고 싶었지만 네가 바다인 것만 몰랐을까.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 I'll be your man 치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 맞춰. 그러니 take my hand right now. 이런 내가 믿기지 않아. 속으로만 수천 번은 더 말할 수 없던 그 말. 그대는 날 떠나지 마. You got a back on me. You got a back on me. 꿈인지 현실인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지. 그저 네가 내게 돼 있다는 게. Yes. 하루 하루 여름 겨울 넌 몰라도 You got the best of me. You got the best of me. So please just don't leave. You want it, man, it's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넌 그 한마디면 돼. 변하지 않는다고 just one more time.